이번 방송은 성경 속의 동성이부터 시작합니다. 흐름 때문에 지난주와 조금 겹칩니다. 하지만 제대로 듣고 싶으시다면 복습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성경 속의 얘기를 좀 해보죠. 성경 속의 동성애.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아까 뭐 역사적 기록 속의 얘기도 했고 정치적인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성경 속에서는 성적 소수자 혹은 이 동성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얼만큼 뭐 혹은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가. 이건 또 우리 또 교리의 밝은 오더광이 좀 잘 설명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입을 열면은 뭔가 논란의 소지가 커지지 않을까요? 아니야, 논란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해야지.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잖아. 논란이 그렇죠. 논란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정답을 제시한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그럼요. 아 여러분 듣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오동환이 말하면 내가 비판할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을 보면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 그 율법에 동성애 되어 있어요? 아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간음, 폐륜, 수간 뭐 이런 그쵸, 거랑 그쵸. 동급으로 다 쳐가지고 다 쳐 죽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물과 그런 관계를 동물과 성간이라고 그러지. 수간 그리고 그런 간음 이런 거 해가지고 동급으로 다 해서 다 죽이라고 했고. 난 동물은 근데 진짜 죽었다 깨어도 못 이해할 것 같아. 미안한 말이지만 네. 동물들에게 미안해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는 그 율법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율법이 없었던 시절인데 아.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원리로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에도 뭐 특별히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께서 물론 가늠한 여인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만은 그 동성애에 관해서 얘기는 예화가 따로 없죠. 그런 대화가 네. 따로 없잖아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독교 신앙을 지켜오면서 그런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죄라는 인식으로다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안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이 비판적인 시각은 바울 아저씨가 만들어낸 거죠, 거의. 그렇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이제 성경에서 동성애. 아, 예. 그래서 그 순리대로 취하는 것이 그렇죠. 그 영리를 취하는 게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바울 선생님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돼 있는 대로 살아야지 억지로 거스르려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가? 순리를 순리대로다가 그러니까 남성끼리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아, 로마서 1장 27절이 굉장히 논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딱 따지면 창세기 19장, 그다음에 로마서, 그다음에 신명기, 레위기, 디모데 전후서, 뭐 고린도전서 뭐 이런 데 좀 나와 있는데 총 한 10군데 정도 사실 성경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좀 먼저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성애자도 그 계획 속에 있을까 없을까?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질문이세요? 이거는 진짜 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냐? 거의 이 정도의 질문인가요?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인 건데. 나는 우스갯소리로 이 정도까지 인정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음악하는 남자를 만들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음대생들 죄송해요. 남자와 여자 키 큰 남자 성경을 이제 쓴 그런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 키 큰 남자. 남자 그렇지 에이. 남자와 여자 키 큰 남자지.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건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쓴 그 시대의 그 사람의 배경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고려해서 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쵸. 그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현대 시대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가인이 이제 도망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다른 여인이랑 결혼한 게 나오거든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만드시고 아들 둘 낳는데 어느 여인이랑 결혼을 했을까? 그렇지. 뭐 그럼... 아 근데 그 얘기는 너무 아니, 그 얘기 성경이 기록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있고 뭐 아들 딸을 계속 낳았을 거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니까 그 문화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렇지. 수많은 출산했는데 그런 거가 다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하나하나 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여기서 없죠.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쓰신 다음에 그걸 이제 해석하는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그게 뭐 레위기나 이런 율법에서 이걸 꼭 지켜라. 얘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배경에서 쓰였냐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쵸. 이건 하면 안 된다. 심지어 그때는 생리하는 것도 부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생리하는 부정했지. 시체 만지는 것도 부정했지. 이자도 받으면 안 돼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이자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쓴 게 뭐냐면 그 레위기를 지금 예수님 시대 이제 부정한다는 얘기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그 인간들을 배려하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서 굉장히 비위생적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이런 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치, 무지함을 비롯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잘못된 불행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그 환경에서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가.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구약이 있고 아, 나 정리 잘하는 것 같아. 굉장하다. 굉장한데? 그래서 구약이 있고 예수님 시대 신약이 있는데 신약도 크게 보면 이제 예수님과 바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은 세 군데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부딪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부분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많은 부분에서 남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어떤 뉘앙스에서 얘기를 한 거냐면 동성애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색하지 말라라는 독립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음행을 저르지 말고 남색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구절에서 나온 거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그 자기네 동네에서는 이미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굉장히 음행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아, 알고 그렇죠. 있죠. 신전에서 일하는 난교하고 막 파티하고 막 남창들이랑 섹스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거지. 그렇게 했던 거야. 아, 그게 그 방식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한 거고. 그 방법은 틀린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적을 했던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동성애가 정상이었지만 로마 시대에 오면서부터 이제 그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배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이렇게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면서 난교를 한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문제로 삼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구절은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문맥적으로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서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폐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부러 이 반대쪽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동성애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동성애하지 마. 동성애하지 마. 동성애하지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닌 부분이 많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음란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콕 집어서 남자는 남자랑 자지 말고 여자는 여자랑 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 두 개의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오동훈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율법을 보면은 율법은 사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는 명시가 아예 딱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십계명에 나와 있다고? 십계명이 아니라 다른 율법들 레위기를 불문하면 나와 있을까? 레위기의 율법들은 모두 먹지 말아 모두 지금 우리는 다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설명하면은 그 이제 율법은 사실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사회법이 있는데 도덕 의식 사회. 네, 네. 그래서 이제 도덕법이 이제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십계명은 폐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십계명은 그렇죠, 그렇죠. 십계명은 살아 있잖아.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게 정리하면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갖다가 이제 크게 확장해서 놓으면은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도덕법이 약간 도덕법이 이제 뭐 간음, 폐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사회를 그런 사회 그냥 지금도 이제 제너럴하게 뭐 이런 거는 뭐 비윤리적이다라는 인식 도덕적 관념에서의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의식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이제 뭐 뭐는 뭐 사이즈 얼마로 하고 뭐 아, 성전은 어쩌고 막 이런 거. 성전의 크기는 얼마로 하고 몇 규빈, 그런 거. 몇 규빈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우리나라 이런 건 비슷한 거지. 대통령이 갈 때 의전 차량을 몇 대가 가야 하며 뭐 그런 식 아, 그런 그렇죠. 것들. 네. 그리고 사회법은 이제 뭐 소송법이라든가 억울한 사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라. 아.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해라. 아. 그런 부분들. 그리고 희년 이런 것도 사회법에 포함되는 거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분류를 하는데.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율법을 패러 왔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난 내가 율법을 패러 온 줄 알아? 완성해러 온 건데 어,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은 세 가지 파트 중에서 의식법이 패한 거예요. 다 패한 게 아니라 그 해석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칼뱅이 해석한 거예요. 아, 칼뱅이 하는 칼뱅이 해석에 의하자면 칼뱅이 해석에 네, 오동훈님이고 칼뱅이? 아 칼뱅이 한 그렇게 아. 율법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의식법은 사실 그리스도로 인해 사실은 그 뭐 성막의 구조라든가 뭐 성막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아. 예배를 하면서 사실 의도했던 게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표현하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그런 의식 같은 게 구약 시대 지켰던 제사와 의식과 우리가 뭐 예배드릴 때 양자뽀 이러지 않잖아요. 뭐. 그치, 비둘기 그렇죠. 태우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비둘기 갈라놓은 거 사이로 걸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 목사님이 그런 거 하다가 죽고 막 이런 일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깐 설명하자면 옛날에 진짜 옛날에 구약 시대 때 그때는 그 성막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곳에 직접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발에다가 뭘 묶고 들어가요. 왜냐면은 하나님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게 남아 있는 채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시체를 끌어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발에다 이제 종을 달고 들어간. 종을 달고 들어가서 이제 묶어가지고 혹시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이제 사람들이 밖에서 끌어서 아,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교회에서 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성막의 그 휘장이 찢겼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폐지가 되어 실체가 왔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거예요. 마치 이제 NLL 논란 얘기를 하면은 초안이 최종본이 나오면은 초안이 삭제되는 거야. 아 진짜야. 진짜 최종본이 제일 중요하다. 최종본이 중요한 거야. 초안은 삭제되는 거라니까. 야 NLL 나올 줄은 몰랐다 진짜. 아니 뭐 비교하면 그렇다고 명쾌. 빠심이 느껴지네요. 빠심이 느껴집니다. 빨갱이였어. 아유, 아유, 여기 빨갱이 아닌 사람이 어딘데 지금. 닌 옷도 빨개지고. 아, 나 지금 얼굴이 빨간 것 같아. 뭐 하여간에. 그래서 의식법이 폐한 거고, 다른 거는 율법이 살아는 있어요. 살아있는데, 근데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인 얘기하시면서, 그,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가지고 다 갔잖아요. 간 다음에, 이제 여인한테, 너 가늠했으니까, 너 죽어야겠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죄 없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죠. 죄는 있는데 그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사실 회개의 여지를 갖다가 남긴 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11조 얘기를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법 얘기를 했으니까 11조 얘기. 아니 11조 얘기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게 11조를 하라는 얘기가 일법에 있는데 근데 이제 11조를 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율법이 폐지가 됐고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 11조를 왜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다른 거는 사실 지금 뭐 지킬 필요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돼지고기 같은 거 잘 먹잖아요. 네. 그 뭐 근데 그 지킬 수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도 된다고 정하는 기준이 저는 사실 좀 애매하게 애매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을 우리는 지금 2014년에 끌어다 쓰면서 봐라 레위기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돼 있다. 봐라 로마서에 동성애 나쁘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야라고 쉽게 결론을 내면서도 사실 주석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금지하라는 구절보다 가난한 사람 핍박하지 말아라.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라고 그죠. 하는 구절이 주석적으로는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성경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이 때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배경에 쓰인 건데 그 사람들의 글을 쓰는 이제 방식 자체가 뭐냐면 중요한 얘기를 무한 반복을 해요. 굉장히 많이 반복해. 원이 성경에는 무슨 말이 몇 번 나왔더라, 몇 백번씩 나오잖아요. 잘 돌봐라 이거는 진짜. 그렇죠. 과부와 고아에 대한 얘기가 들었죠. 매일 나오잖아요. 네. 계속 나오는데 주석적으로 보면은 사실 동성애 금지를 강조하는 건 몇 배 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은 동성애가 싫으니까 자의적으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인용한다는 느낌을 저는 솔직히 받을 때가 많거든요. 종종 있다. 그렇죠.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뭐 가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 200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게 죄가 좀 가난 2000번 나와? 가난이 죄야? 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돌보라는 구절이 네. 가난한 근데, 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나랑 이제 이 그 대학원생 A랑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성애가 죄다. 근데 그 죄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성애적 사회에 살아. 그러니까 호모포비아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지금 사회자도 오늘 하루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아우 더러워. 아우 혐오스러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배어 있으니까 일단 싫고 본 거지. 싫고 보고 나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왜 싫은지를 이제 성경적 기준으로 되는 거지.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서 느낌으로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근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오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봐봐, 야, 고린도전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돼 있어. 머리에 수건 쓰고 들어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 항상 수건 쓰고 들어오고 교회 와서는 항상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 금지를 얘기하는 게 사실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내가 예로 드는 게 하나 있는데 이슬람 애들이 그 꽃게를 안 먹더라고요. 그 보면은 그 꽃게가 그 뭐야 지느러미가 없고 부정하다 이거 지느러미가 없고 저기 수염 그 뭐냐 더듬이 아무튼 그게 없어가지고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걔들은 간장게장을 못 먹는 거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 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뭐 아직까지도 분분한데 오도강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오도강님 쪽 얘기들. 예, 네, 그래서 아까 11조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근데 11조는 사실 뭐 율법 율법에서 율법상에서 봤을 때 폐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말라기서를 보면은 나 하나님인데 11조 내면은 어떻게든지 시험을 봐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말라기를 제일 많이 예로 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1조 하라고 말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11조 같은 경우에는 폐지됐다는 생각을 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이제 그 자기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경 해석하는 거는 그 성경은 한 가지 뜻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흐르는 맥락이 있다. 한 가지 흐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그리고 문자적인 게 아니라 문맥적인 해석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룰이 있어요. 룰이. 거기에 그 성경을 풀어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룰이 있는데, 근데 아까 그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얘기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진 특수성이 소상하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하던 사람들이 있고 베드로가 왔다 가서 베드로를 그렇죠. 지지한 사람이 있고 아, 그래?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있고 개바파냐 뭐 아볼로파냐 아볼로파냐 이거 있잖아. 그래서 네.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분란을 막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떡밥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근거로다가 이제 여성 안수 금지, 여성 장로 안 돼, 여성 목사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건? 아니야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신학적으로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 죄송해요? 사당동에 있는 모 학교의 그 근거예요. 아 거기 사당동에 있는 모 학교에서 이걸 근거로 여성 안수 총신이 아니 뭐 그거 근데 뭐, 이거는 그 총신 아니야 총신? 총신 맞지. 근데 맞지.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지 기저귀 차고 올라가는 거 인정 안 했다 그 아저씨. 임태득 목사. 2003년 총신대 발언입니다. 총신대학 왔으면은 거의 뭐 한 7, 80% 목사가 된다고 봐야 안 되겠나. 여학생은 놔두고. 우리 교단은 아직 여목사는 어림도 없어. 전에 김의관 총장님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말 들었어요. 여학생들이 뭉티기로 지어와가지고서는 왜 우리 교단은 여목사를 안 시켜주느냐고 항의를 하더라 그래요. 그런 학생들 내한테 보내주시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 대한민국의 어느 교단이든지 여자 목사, 여자 장로 다 만들어도 우리 교단은 안 돼. 분명히 아세요. 그게 보수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신학에 맞는 거야. 생각해 봐란 말이야. 여기 학교 오니까 내 이 말 한마디만 하지. 여자들이 기죽이 차고 강단에 올라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강단에 여자가 기저귀 차고 올라가는 거는 못 보겠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폭언이네. 그러니까 미친 발언이네. 그러니까 나는 나도 이렇게 저 얘기를 듣고 저게 싫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특히 목사님쯤 되시는 분들이면은 언어 선택을 본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알아서 잘 하셔서 알아서 잘 스며들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사람들이실 텐데 왜 이렇게 세게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전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메시아 콤플렉스 이런 얘기 하면 메시아 콤플렉스 지가 때문에 최고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말해서. 언제 그렇게 세게 얘기했다고 이 독사 새끼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우리나라에서도 딴 애는 보수적이라는 교단들은 지금도 여성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아 진짜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돌맞는 발언인가? 그러니까 돌맞을 거는 자르고 아니야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 오늘 안 맞을 사람 없어. 아 일종의 성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 역할 성 역할로다가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그냥 사회 제도 같이 그냥 그렇게 그대로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치 뭐 직분 달면은 뭐 진짜 뭐 승진하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해가 하고 여자를 갖다가 이제 여자는 뭐 밥이나 하고 뭐 주방에는 갈 것이지 막 이런 마인드로다가 그냥 약간 그런 위교적인 마인드로다가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오동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약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아, 교회를 그 사회적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절대 아니죠. 그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근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일종의 성 역할로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천국 가서 보면은 뭐 목사님, 뭐 대단한 뭐 장로님 이런 사람들보다 그냥 뭐 직함이 있건 없건 간에 훨씬 하나님께 큰 칭찬받을 여자가 수두룩 빽빽이라고 생각해 진짜. 아, 그럼. 아,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죠. 절대 그게 그리고 오히려 뭐 완장 찼다고 뭐 거들먹거리다가 진짜 뭐 책망받고 지옥 갈 수도 있는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진짜. 그쵸, 용기 있는 형들이요. 네. 하여간에 뭐 저는 그렇게 약간 성 얘기를 했는데 성적인 얘기.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아까 전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실제로도 율법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 아, 율법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런 뭐랄까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일단은 이해를 갖다가 그런 그냥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맞다 율법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율법이 예수님 완성시켰다고 했는데 그래서 현대 시대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지금 가늠하면은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처벌받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냥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본인이 당하면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쳐 죽이고 싶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동성애도 사실 그 정도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쳐 죽이를 입장은 아니고 뭐랄까 그냥 전통적인 성 관념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동성애, 적어도 동성애가 교회 내에서는 있으면 안 될 죄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가늠이나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내에서 권징을 하고 타이르고 이 정도로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가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려운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같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죄론과 또 구원론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후천적으로 그 동성애를 배우는 것이냐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냐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의견들이 이견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홍석천 씨가 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제가 봤거든요. 홍석천 씨가 동성애자로서 게이로서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어릴 때 형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 실제로? 어, 네, 실제로. 그래서 동성애자가 됐다고 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동성애라고 자가 됐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는 했고 수많은 그런 게이들이 어릴 때 그런 성적인 학대나 경험들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는 치료 가능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자 엄청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저 다음 주죠. 일종의 내가 소수점을 정해온 거야. 동성애를 죄로 보느냐, 질병으로 보느냐, 정상으로 보느냐. 이 세 가지 관점이 이제 결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물어봤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계획에 넣으셨을까 안 넣으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몰라. 타고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도 해요. 내가 동성애자로서 게이로서 그 아까 말했던 종로 사창가에서 정말 음행을 저질렀는데 어느 순간 바뀌더라. 여자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급진적으로 그 동성애자들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나는 이성애자가 됐다. 동성애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치료가 가능하다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동성애자였다가 치료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포인트는 그건데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뀐 다음에 내가 볼 때 포인트는 바뀐 이후에 동성애자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됐죠. 어제 무슨 그 인터넷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20몇 년 동안 동성애자 게이로 살았는데 처음으로 어떤 여자가 좋아졌다는 거야. 놀랬대 자기도. 사실 저도 어제 전지현이겠지. 유인할 수도 있어. 유인할 수도 있어? 강원도에 있는 모 교회에서 네. 어떤 모 교회 자매인데 간증하는 걸 봤어요. 제가 20년 동안 레즈비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았다. 교회를 나오고 시작하고 하면서 내가 자살을 결정하려고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자살을 실행하기로 한 날 이틀 전에 자기가 아는 어떤 언니가 자기를 교회에 데려가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자유해졌다 그런 말을 하는 간증을 봤는데 이제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성적으로 학대한 건 아닌데 폭력적이었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남자에 대한 좀 혐오 비슷한 게 좀 생겼었던 뭐 자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있고, 하면 위험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양쪽 다 100% 똑같거든요. 100%죠. 근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동성애자고 한 명은 이성애자인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라는 게 무슨 동성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있을 수도 있고 거네요. 없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동성애자인데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오늘 어떤 글을 봤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젊은 전도사인데 공동체를 이룬 한 10명에서 같이 살았대요. 근데 누가 와서 이랬대요. 전도사님 쟤 혹시 동성 개인 거 아시냐고. 개인 걸 알았던 거야. 되게 착하고 성실한 애였대요. 다 같이 무슨 매일 기도를 해줬대 걔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친구도 항상 그곳에 같이 있고 웃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항상 같이 어울렸대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 너무 좋아했대. 어느 날 근데 자살한 거지. 유서를 쓰고. 왜? 나는 못 고쳐진다고. 고쳐지지가 않아. 그렇죠. 이게 저도 사실 너무 헷갈려요. 이게 후천적으로. 사람이 배우는 건지 선천적으로 뭔가를 타고나는 게 있는 건지 근데 여기 보면 이건 그냥 위키백과라서 사실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여기 주석이 달려있는 거 보니까 무슨 어떤 그 학회지나 이런 거에서부터 오는 건데 사람뿐만 동성애는 사람뿐만 아니라 1500종이 넘는 동물에서도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돌고래 같은 동물들이 동성애를 즐긴다. 성을 갖다가 종족 번식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쾌락의 차원에서 사용하는데 지능이 높을수록 예, 그런데 그 동성애가 자연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근거로다가 얘기하죠. 근데 또 이런 제 기사를 봤는데 2012년 5월달 연합뉴스 기사예요. 동성애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논문을 내놨던 미국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10년 만에 내 연구가 잘못된 것 같다. 내 연구가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의 바탕을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연구를 취소하겠다. 사과한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데 또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기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타인이 개입해서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 표현되어 있기로는 개인이 특정한 성적 지향을 발달하게 되는 이유는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합의가 안 됐다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고민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저한테 뭐 게이나 레즈비언 친구가 생긴다면은 이 친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줘야 될지 선 솔직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착한 얼굴을 하면서 야 게이와 레즈비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품어줘야 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그치, 그치. 관점이 방금 대학원생 A가 얘기한 것처럼 딱 두 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게이로서 게이 모습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회개는 하고 가야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에 취하는 것이 홍석천이 우리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어떤 입장에 취하는지 궁금한 거죠. 만약에 치료가 정말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거라면은 내가 이 사람을 이성애자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게 옳은 행위일까? 전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임을 밝히는 천주교 사제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성공의 사제들이. 사실 사제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성생활을 하지 않고 20살이 되기 이전부터 그렇죠. 수도원에서 살면서 살았는데 사제까지 서품을 다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개인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율법이나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을 텐데 커밍아웃을 숨기고 살 수도 있잖아. 어차피 성생활을 안 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어느 사회에서든지 괴롭겠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로 산다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인 거예요. 네. 어디 뭐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압박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내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중에 두 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동성애를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든데 사회적으로 만약에 무조건 그렇죠. 강한 집단에 속하려고 하지 약한 집단에 자기가 그렇죠. 미쳤다고 속하지 않아요. 일부러 내가 힘든 동성애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동성애자가 발견이 되고 그 성적인 취향을 고쳤다는 사람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에 생각하냐면은 이게 나는 죄라고 생각은 해. 죄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늘 그렇듯이 나는 근거가 이렇게 딱히 막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거가 명확한다든지 성경에 뭘 이렇게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뭐 호모포비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 옛날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타부부도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 이게 다른 죄보다 더 나쁜 죄라든지 혹은 다른 죄에 앞서서 이 죄만이 먼저 고쳐져야 되고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도되어야 할 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경 안에서 그 동성애만 따로 나온 구절이 없고 기본적으로 뭐뭐뭐뭐뭐뭐는 나쁜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동성애 포함돼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동성애를 죄라고 우리가 지금 되게 교회나 일반적인 교회에서 특히나 좀 보수, 그 좀 이렇게 꼴보수 쪽 같은 데서는 좀 굉장히 불쾌한 언어를 사용해서 동성애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른 죄도 똑같이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면은 엄마 마음 아프면 다 지옥 갈 거라고 똑같이 얘기하지 그런 식으로. 혹은 너네 거짓말하면 다 거짓말을 니들 고치지도 못해 막 니들 다 지울까라고 똑같이 얘기야. 혹은 그렇게 겁을 줘야지. 막 동성애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겁을 주잖아요. 사실 겁을 주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겁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겁을 주는 이유는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겁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거면 다른 죄에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나는 질병인지는 사실 모르겠어. 뭐 내가 뭐 과학적인 관점에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죄로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만 따로 떼놓고 제일 나쁜 죄라고 보는 게 좀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다른 걸 똑같이 그러면은 나쁘게 대우세요. 혹은 그리고 혹은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칭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 건 아닌가. 우리가 분명히 짓고 있는 죄들이 굉장히 나쁜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인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벌벌 떨면서 아 씨발 나 이제 지옥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내고 회개하고 다시금 살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거 이제 이외에 동성애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 죄는 좀 작게 보이게 만든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동성애라는 걸 큰 죄를 공격하면서 그 동성애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실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 물론 깨끗해져야지만 다른 사람의 걸 지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동성애만큼이나 본인의 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그걸 깊게 다룰 마음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행태나 행동을 봤을 때 약간 회의감이 든다 이거죠. 아, 예. 저도 말을 하면은 그 죄 아까 이제 실버가 한 말을 갖다가 좀 더 말하자면은 죄가 진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살인하는 것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그렇고 뭐 우상숭배도 그렇고 막 부정으로다가 막 돈을 긁어모으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진짜 막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 다 죄에 들어가잖아요. 다 죄죠. 다 죄죠. 다 죄인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근데 되게 이제 아까 그런 호모포비아 아니면 헤테로포비아 막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동성애 차별 금지법 아까 법 얘기 그거 통과되면은 마치 한국 교회가 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실 교회를 말아먹을 요인은 참 많죠. 동성애자들 때문에 와, 말아먹는 게 아니라 오늘 들은 말 중에 제일 속 시원한 말이야. 아니 그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말아먹는 거야. 사실은. 아 진짜 네 혹시 방송 그러니까, 듣고 계시다면 조용기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는 맞는데 동성애 말고도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말아먹을 빠지게 하는 거는 죄가 너무 많다. 엄청 많다는 거는 당연히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 표절의 죄, 배임의 죄.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사실 성적인 문란은 이성애자들 사이에서도 많잖아요. 아 그럼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다들 집에서 야동 보고 하면서 뭐 동성애자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래. 동성애자들은 야동 보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아, 많을 거야. 아, 그래? 그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그 동성애를 그래서. 갖다가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은 입장 중에 상당히 많은 입장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되게 동성애자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변태적인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맞아.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변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그렇죠. 성적인 쾌감의 극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뭐 사람마다? 사람마다 뭐 입장이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적어도 그냥 고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하나님이 생식기를 갖다가 준 이유는 사실 1차적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렇죠, 차원에 그렇죠. 준 건데, 근데 물론 사람이 이제 고차원적인 동물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부 사이와 그런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쾌락의 공도로 삼을 수 있죠.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잘못, 그러니까, 뭐 아까 학문 얘기를 하면은. 아, 로마 설정이 반복이네요. 아.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학문 얘기를 하면은 그 배설의 용도로다가 사용하지 그거를 갖다가 성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은 몸이 망가진다고 라는 게 사실 보통의 생각이죠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로마 설정에 얘기했듯이 순리대로 뭐 아무튼 그거 얘기를 아닌데 사실 하셔야 되는 그 거죠?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사실 그 약간 좀 괜찮아 음지의 얘긴데 그 누가 하겠어 음지 얘기를 오토바이면 음지의 시험을 해야지. 아 그 되게 학문 선교를 하는 포르노물을 갖다가 촬영하기 전에 약 먹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은. 아 근육 이완제를 먹고 하는 경우 되게 많고. 그렇겠죠. 아~ 네. 그래? 네. 그게 학문에 잘 안 들어갈 거야. 그래. 그리고 대부분 그런 포르노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그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을 소비하지 않아?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되게 비호감적인 단어지만은 너무 많이 하면은 변실금이 와요. 아, 그렇죠. 늘어나서. 늘어나가지고. 아, 그 얘기는 들었어요. 학문 선교를 네. 너무 과하게 하면은 배변 조절 힘들다. 그리고 남자애가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염이 온다고. 그렇죠. 전립선염이 온다. 네, 실제로 전립선염 걸리면 의사 선생님이 그 손에다가 그 글러브를 끼고 학문에다가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전립선 막 만져가지고 막 누르거든요. 실제로 연결돼 있어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애초에 설계되었을 때 그런 용도로 쓰라고 준 게 아닐 텐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죠. 이제 제 입장을 좀 정리를 하면 동성애자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진보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오도광님의 얘기에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최초 설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그냥 인간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근데 동성애자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생겼던 것은 그 로마서에 나왔던 게 죄라는 부분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인식이 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의 결과물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좀 한 몇 주 전에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저 대학 쪽 시절에 저를 너무너무 잘 아껴주시고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때 정신 상담까지 해주신 네. 상담을 전공하셨던 어떤 좀 교회 목사님께서 네. 자살을 하셨어요. 네. 네. 형을 상담했던 분이 자살하셨다고. 네. 그 당시에 제가 한 2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그분이 저의 생명의 은인 것 같은 사람인데 네. 그분이 요새 조금 우울한 일을 겪었는데 우울증이 좀 갱년기랑 맞춰서 심하게 오셨고 네.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네. 저와 저의 주변의 친구들이 굉장히 쇼크에 빠졌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교회 안에서 자살을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죠. 그렇죠. 자살은 죄다라고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옥 간다고 하면. 근데 제가 딱 그 상황을 주변에 정말 나랑 각별했던 사람이 자살한 걸 느끼니까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 내 죄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힘들 때 돌보지 못한 아우 이거 진짜 눈물 나는 얘기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할 때 나는 도대체 뭐 했나. 아, 진짜 세레모인 같아졌어 지금 약간. 그게 나는 그 한 2주간의 묵상이 됐거든요. 내가 개수십프로의 말에 감동을 받을 줄이야. 10년 만에 처음이야. 내가 살다 이 사람 알고 나서 지금 저희들 눈가가 촉촉해져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지, 뭐, 최진실이나 누가 자살했을 때, 어떻게 막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어야지. 이게 지금 왜 슬프냐면, 내 죄라는 게 확 느껴지니까 되게 그렇네요. 동성애도 저는 솔직히 아까 죄가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동성애자가 정말 선천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주장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영원불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예정되어 태어난 건지 그건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죽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저는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정상적인진 않은 것 같은데 찬성 하나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음행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전체 세상이 타락하고 그거의 결과물로 나온 그런 열매라고 죄의 열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전 굉장히 왜 여기서 울컥했냐면 늘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 뭐냐면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기성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얘기를 듣기를 너희가 잘못된 사람인 걸 늘 들었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너네 고쳐라고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난 잘 모르겠고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나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의한 희생양일 수도 있는 거지. 희생자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관점이 바뀌면 진짜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죄와 죄인을 분리할 수 있어요? 되게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 그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 근데. 네 신학은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심판할 때 그 죄 없다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싶은 말이지만 진짜 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희 결론은 저희 잘못인 걸로. 저희 잘못인 걸로. 아니 네. 그래서 뭐 나도 음란하고 다 음란한데 그 사람들만 손가락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딱 그 일을 겪으니까 내 잘못인 것 같더라고. 궁극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적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실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고 오덕왕님의 관점, 교수18호님의 관점, 대형대인님의 관점이 있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듯이 교회마다 혹은 교회가 속한 교단마다 혹은 또 같은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실 그렇죠.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입장 혹은 동성애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잘못하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죠. 사실 동성애자들이 종교를 하나 갖고자 할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개신교 교회를 찾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제로죠, 낮다고 제로. 봐요. 거의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를 분명히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뭐 동성애를 죄로 인정한다,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동성애자에 대한 관점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히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나,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어떤 교회에서 담배 피는 거 굉장히 금기시하고 죄로 여기잖아요. 근데 네. 어느 교회에 흡연식이 설치된 교회가 있어요. 아, 센세이션인데. 흡연식이 설치된 교회로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세다. 물론 근데 그 목사님 멘트를 들어봤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려면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을 구원해주고 싶어서 가서 말을 걸었을 것이고 당연하죠. 이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설치했을 거라고. 그래서 교회 담배를 애시당초 피는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얘기하면서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누가 처음부터 교회 와. 안 오잖아. 근데 대신에 담배 피는 거가 다른 뭐 네 몸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회에 흡연실 설치해 놓고 우리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아라는 거를 보여주는 액션이라 이거죠. 이게 흡연실 설치했다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아. 흡연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 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우리 너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네한테 그런 거를 뭐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도 동성애자들한테 너 빨리 회개해 고쳐라고 얘기하기보다 내가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오늘 왜 그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맡겨야지. 설사 죄인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누가 제일 먼저 갔어? 죄수가 먼저 갔잖아. 죄수의 괴수가. 십자가에 달린 괴수가 먼저 갔잖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홍석천이 우리 속으로 온다면 아저씨 더럽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학문 성교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겠냐고. 그렇죠. 근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렵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할 거냐. 비정상으로 인정할 거냐. 이게 최후의 질문으로 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직까지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성애가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윤리적인 판단을 덧붙여서 비도덕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미에서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잘 안 벗어나지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은 또 이걸 비정상으로 걸어버리면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또 너무 많고 하니까 많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유보하는 걸로 답을 유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못한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아까 율법 얘기했잖아요. 율법 얘기요. 네. 도덕법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뭐 그 십계명도 보면은 도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그 하여간에 그래서 그 도덕법에서 명시한 그런 처벌을 우리가 받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늠했다고 쳐죽이지 않잖아요. 돌 맞지는 않죠. 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여전히 죄라고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네, 율법에 그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죄도 나오는데 네. 그 율법은 이제 몽학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무슨 선생? 몽학 선생.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그 되게 조그만 애들을 갖다가 그 유치원생님들처럼 막 그렇게 가르쳐주는 가정교사 같은 그런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경몽유결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네, 뭐 그런 뭐 경몽유결 그래? 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그런 하고요. 게 하니까 네. 그런 그래서 율법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죽는 거죠, 사람은. 그죠, 그죠. 하지만 이제 율법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론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도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죄 없다라고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아, 저 사람들 연락 더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들 갖다가 이해는 못해주더라도 좀 뭐랄까 제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죄를 끊을 수 있을 만큼 정도는 적어도 하는 게 교회의 의무가, 의무와 역할이 아닌가라고 정도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른 교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걸 죄라고 하시건 혹은 뭐 정상으로 보건 혹은 정상 비정상의 범죄도 비정상에 넣건 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거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악인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다고 써 있어요. 네. 실제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대한다면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겠고 후에 동성애자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혹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또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고 나니까 또 무서워. 전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동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혹은 지금 전체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입장보다는 입장이 문제가 좀 있다. 공식적인 입장에 문제가 있다. 괴담처럼 그렇게. 그죠? 오는 길에 제가 검색했던 게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 누가 올렸대요. 나는 동성애자인데 기독교인이다. 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 들었냐면 동성애자만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있어요. 아, 미국에 있어요. 그런 건. 그래서 아까 뭐 그 얘기는 지금 뭐 지금 좀 하면 감리교 목사님이 70이 넘고 은퇴하셔서 했는데 자기도 평생 동안 이제 동성애자들 비판하고 죄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해서 사역하겠다 그 거리를 나갔는데 정상이라는 거야. 자기가 깨달았던 거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이제 바뀌어서 동성애자들 제발 비판하지 말아라.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거 다시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들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렸어요. 나는 동성애자인데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누가 정말 자기의 마음을 울리는 댓글을 달았대요. 나도 역시 동성애자인데 나도 기독교인이다. 솔직히 나는 나의 성적인 이 지향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고 주님 또한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 이 뒷부분 말이 나오죠. 뒷부분 말이 나오기 전부터 울었어 지금 나.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죄라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다. 라는 것. 아, 뒷말이 나오기 전부터 울컥해가지고. 내가 10년 만에 실버를 말로 웃기네. 아, 내가. 아니,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네. 그 굉장히 많은 일들과 네. 혹은 많은 그 높이 계신 그 기독교계에 높이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만행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변질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보이고는 있으나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다 같이 얘기해. 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우, 훈훈해. 훈훈하다. 아, 오늘 너무 무거웠어, 근데 분위기가. 안 돼, 무거웠는데 굉장히 몰입이 되는 주제네요. 재밌는 주제고, 네. 저희가 너무 학문적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학문적이지도 않았어요. 네. 그 학문이 그 학문은 아니죠. 그만해. 이 사람아. 알았어, 알았어. 방금 아, 나를 그렇게 울리고 또 웃기면 내가 항문에 털이 나, 이 사람아.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뭐, 정리는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다음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다음 주제에 대해서 딱히 뭐 얘기해 놓은 게 없어요,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죠. 저는 그, 아까 창세기 얘기를 좀 했잖아요. 창세기? 창조냐, 진화냐. 아, 나 이거 근데요.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 4부작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아까 잠깐 나왔는데 우리 교회 돈 섹스 권력의 실질 2탄으로 아 오랜만에 이거 해도 전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사회교 얘기를 하든지 전병 가볍게 전병 전병 너무 가볍다 통통 튀는 시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돈 섹스 권력이 또 누가 있나 근데 불륜 육걸 있죠 불륜 육걸 불륜 육걸 하자 불륜 육걸 동성애식 계속 사랑 시리즈 연애 동성애 불륜 육걸 남녀 간의 사랑 남자 남자 간의 사랑 그다음에 다대일 사랑 다대일의 사랑 금지된 동성 동성애보다 이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사랑 동성애 불륜 어. 이성애 동성애 금지된 사랑 어. 그래서 불륜 육걸에 대해서 하자고 불륜 육걸 좋다 근데 불륜 육걸 중에 1걸이 조용기였어요. 1걸이 조용기야. 나머지 5걸. 5걸 남았어. 5걸. 5걸. 불륜 6걸. 불륜 6걸 괜찮아? 설 끝나고 또 하면 6걸 뭐 이런 느낌 좋으니까. 아, 불륜 6걸. 불륜 6걸. 어, 가볍게. 불륜 6걸. 에어장. 아, 근데 에어장 약 소송 걸릴 수도 있는데. 에어장 좀 위험해. 에어장 약간 위험해. 에어장 소송 걸어? 에어장 소송 걸어가지고 지금 그 검색함 내용 잘 안 나와.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제는 불륜 6걸. 불륜 6걸. 사랑 시리즈 세 번째. 사랑 시리즈. 금지된 사랑. 아, 좋은데? 사랑 시리즈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다른 사랑, 세 번째 금지된 사랑. 김기현으로 깔면 되겠네. 네. 아 예. 금지된 사랑. 금지된 사랑. 김기현으로 깔면 되겠네. 내가 불러줄 수도 있어 김경호는. 네. 야. 다음 주 주제는 네 불륜 6걸 여기서 라이브로 노래 부르면 해도 되겠다. 불륜 6걸 하는 걸로 하고. 네 저희 네 저희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추자 60분에 의견을 보내주실 분들은 저희 매일 있습니다. 추잠60@gmail.com choobi60@gmail.com으로 뭐, 여러분의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리뷰와 별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 동성애 편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스라엘 나를 깨워내서 나도 몰래 미소를 띠게 해